Ice Storm and DJ Mitch in the house. Just like the old records. I be timeless. Yeah, when I'm home. Oh, when I'm home. Listen. 먼 미래 생각하는 거네. 스타일이 아니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나도 추억 속에 뮤지션이 돼 있을 거라고. Oh, 그러니까 내 방 한켠에 놓인 LP들처럼 먼지 덮고 서고이 잠들어 있는 거겠지.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어떨지 궁금증이 생겨. 어떤 이들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 여전히 나의 팬들과 헤르들이 날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있을지 뭐 상관은 없어. 아마 내 음악은 지금도 그렇듯 소수의 뮤직 러버스 많이 듣겠지. But it's cool. 얼마나 내 음반이 묻혀있건 간에 나 같은 놈들은 어떻게든 찾아낼 거라네. Rackies처럼 이 세상에 남는 거지 시간이 지나도. Rackies처럼 이 세상에 남는 거지 시간이 지나도. Rackies처럼 이 세상에 남는 거지 시간이 지나. When I'm oh, when I'm 시간은 블루스와 재즈를 soul and funk 또 힙합으로 바꿨지 놀라워. 훗날에 나도 지금을 돌이키면서 그때 나도 꽤 괜찮았지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추억하겠지. 아마 그날이 오지 않았음 좋겠지만 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 모든 것은 왔다 갔던 아니여. 그때가 되면 한국 힙합은 어떨지. 나의 선배들과 내 동료들이 헌신해온 이 게임을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어갈지 솔직히 좀 걱정돼. 걱정돼. 하지만 분명 더 멋진 놈들이 나와서 하고 있으리라 믿어. 아무리 개들이 날 구겨도 그때 이미 난 전설로 남아있겠지. You feel me now? 옆 시간이 가고 이 음악이 잊혀지더라도 언젠가 넌 알게 될걸. 여긴 전설이 지나갈 자리란 걸. 미래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난 확실히 알고 있어. 지금은 최고들이 살았던 시대로 기억남을 거라. Rackies처럼 이 세상에 남는 거지 시간이 지나도. Rackies처럼 이 세상에 남는 거지 시간이 지나도. Rackies처럼 이 세상에 남는 거지 시간이 지나. When I'm oh, when I'm hell yeah. Yeah, 지금은 Soul Company의 시대. Check it out now. Yeah, 지금은 재즈 스포츠 시대, no doubt man. 지금은 DJ Mitch the bitch 시대, check it out man. Yeah, 지금은 또 Quiet Storm 시대, no doubt.